있는지 모르루 숨소리 그들이 겨우겨우 그려 잠든 설도 괜찮지만 그녀와 눈 뜨며 맞을래 아침에 싹 너만의 계산은 돈키호테가 되어도 상관없으면 구해줄게 차가운 공기가 내 심장을 멈춰 하지만 보름 때 뜨니 밤이 우릴 미치게 해 Tonight and the spirit's hazy I enjoy this thrill it's crazy 널 뺏길 수 없어 Never ever ever 전율의 이 밤 터질 것 같아 숨 막히는 네 순간 Tonight 그래 즐기고 있어 이렇게 Feel love 광란의 시간 뜨거운 이 공간 오로지 밤을 지배하는 건 나